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을 맞으며 4일과 8일 중국에서는 회고 모임 영화 감상회가, 네팔에서는 연합 토론회, 사진 및 도서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협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시회장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조선노동당 깃발, 강성대국의 불보라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일꾼들, 중국 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들,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들과 자녀들, 그리고 네팔공산당 막슬레닌주의, 네팔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를 비롯한 네팔의 정당, 단체, 출판, 보도계, 주체사상연구조직의 인사들, 군중이 참가했습니다.